음악 편지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수님은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어버이 장군님의 필생의 뜻과 유언을 받들어 김일성 민족, 김종일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최상의 경제에 올려세워주시는 경리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토치는 천만 군민의 뜨거운 격정이란가. 당제 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 건설에서 최존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공격전으로 세차게 끌어본지는 내저국 강산에 격려하는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담없는 흠모의 노래, 충정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들려옵니다. 원수님, 우리 원수님. 수령님의 업적 깃든 곳, 위대한 장군님 다녀가신 곳 다 찾으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서 인민에게 크나큰 행복을 마련해 주시는 곳. 우리 수령님 키우신 인민을, 우리 장군님 아끼신 인민을 한 품에 안아 보살피시려 최전연에도 나가시고 공장 군의길도 걸으시며 밤이나 낮이나 인민을 위한 사색을 펼쳐가시는 격려하는 김정은 원수님. 정녕 그 이의 하루 일과는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 것인지. 인민행 열차의 기적 소리를 세계를 이어 끝없이 울려가시는 격려하는 원수님의 멀고 험한 현지지도 길을 걸음걸음 따라서며 인민은 목매어 노래합니다. 열차의 기적 소리를 끝없이 울려 가시며 오늘도 고한 길 걸으시는 분 안녕을 바랍니다. 원수님, 우리 원수님. 그분이 없이 하루 한시도 못 사는 우리 맘속에 날이 갈수록 더욱 불타는 그리움 끝없습니다. 찾으시고 문화들의 노래도 들어주시며 사랑의 기념사진도 함께 찍어주시는 경량은 원수님의 다짐하신 모습에서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 머나먼 하늘길, 령길, 백길을 달려 수도로부터 몰리 떨어진 저국의 북변 라손 땅에 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헌신적인 모습에서 그리고 산같이 쌓인 물고기 또미를 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는 그의 환하신 모습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영도자 자유로운 어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씀마다에 뜨거운 종이 스며드는 우리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 달량의 그 미소에 매혹되고 그의 예지, 그의 담력과 배짱의 탄복을 금치 못하며 절세 애국자의 거룩한 위인상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경량은 원수님을 운명의 하늘로, 삶의 태양으로 모시고 절리라도 말리라도 그의 말을 따르며 오직 인민을 위하여 묘사 복무하는 우리 당을 충종다에 받들어 갈 불같은 맹세를 심장 깊이 새겨 안았습니다. 인민을 위해 하늘의 별도 주는 오보이 품에 운명의 빛도 굳게 있고 꿈에도 안겨듭니다. 흐르는 시간과 도구로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요라 같은 그 모습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종려하는 원수님께 스스럼없이 운명을 의탁하였고 조국의 미래를 그 있게 통째로 맡겼습니다. 날과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뀔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얼마나 위대한 분을 혁명의 수뇌부에 높이 받들어 모셨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따사롭게 품어주시는 격려하는 김정은 원수님, 한없이 자유롭고 친근하신 어부의 그 품,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위대한 그 품에 운용도 미래도 다 맡겼기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든든합니다. 백두산 졸세민들의 품속에서 누려온 행복을 격려하는 원수님의 품속에 안겨 대로리어 꽃피어가는 우리민은 진정 최상 최대의 학문을 지닌 복받은 인민입니다. 원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운명을 지켜주고 행복을 꽃피워주실 수 있으며 오직 원수님만 따라야 내 조국이 강해지고 무궁토록 번영할 수 있습니다. 하기에 우리 천만 군민은 성스러운 붉은기 아래서 심장으로 외칩니다. 하늘 땅이 열백 번 뒤바뀐데도 격려하는 원수님밖에 우린 모른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오직 김정은 그 위대한 존엄만이 간직되어 있다. 피부름이요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 비약에서 더 큰 비약으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 나가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여배의 최후 승리를 반드시 앞당겨야 말 것입니다. 동지